노행전 10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으시니 살리시는 말씀,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와 구세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자우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대쪽을 향해서도 참 잘 생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행도 베풀고 구제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연봉도 괜찮은 직장에 잘 다니고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대박이 터지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잘 도와주는 아주 인정받고 칭찬받는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얻고도 허전함을 느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허전함을 채움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그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고넬료라고 합니다.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커넬리어스. 커넬리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굉장히 좋은 배경과 세상에서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소속은 이탈리아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탈리안 코홀트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가 지중해를 다 석권하고 있을 때 속주에서 많은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노예 출신의 군인, 식민지 출신의 군인, 많은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탈리아대는 로마의 황제 직속, 아주 골수 중에 골수, 그 귀족 중에 귀족, 그런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력과 또 모든 명예와 또 재산도 많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 가족들을 잘 다스리고 이 집안이 아주 화평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들에게는 구제를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보시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분입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내셔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지금 욥바에 머물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그가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이한 환상을 보고서 이방인과 어울릴 수 없는 유대인이지만 그 장벽을 깨부수고 드디어 가이사랴로 방문합니다. 가이사랴는 황제의 부대가 있었던 군사도시고 욥바는 아주 작은 시골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머물러 있는 갈릴리 촌사람 베드로를 불러서 식민지를 지배하고 유대를 지배하고 황제의 그 권력을 뒤에 업고 있는 최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 로마의 군대장이 그 촌사람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길래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열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을 베드로는 평화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평화를 기쁘게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전하는 사람이 기쁘게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소식 자체가 기쁜 소식인데 전하는 사람이 슬프게 또 기쁘지 않게 전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원어를 보면은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번역을 멋있게 했습니다만 원래는 평화를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하자고 악수를 청하시는 것이 복음이란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악수를 해봅시다. 네,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냅시다. 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손을 내미신 것이 평화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평화의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이 만유란 말은 모든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불교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도교를 믿는 사람도 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이상한 사이비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그 초청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거룩한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가 잠깐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더해 주셨다라고 3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물질의 한계를, 이 3차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함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은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이 영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절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항상. 자, 예수님께서 성령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모든 인생이 원하는 일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원하는 그 치유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유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해야 하는 일 하나도 없고 손에 끼친 일 하나도 없고 다치게 하시는 일, 상처 주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에 걸리고 귀신에 시달리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평화의 요청을, 하나님의 손길을 잡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뿌리쳤다는 뜻입니다. 좀 먹을 게 있고 입을만 하고 살만 하고 누릴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재미가 들었던 나쁜 사람들은 그 선하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고통 가운데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악수하시면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아무에게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아무에게나 보여주시려고 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누구에게만 보여주셨어요? 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전도할 만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신 겁니다. 증인으로 예정하신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뽑아놓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며 보여줘봐,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지. 그런 사람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그렇죠. 증인으로 쓰실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될 테니까 예수님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증인으로 뽑아놓으신 분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4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명하사 네,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관, 최후의 심판을 하실 재판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있는 모든 영혼들, 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그 영혼들에게 심판을 하실 재판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증인들이 받은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은, 선교사들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최후의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43절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증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을 정해놓으셨는데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여, 나의 구세주여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미신 그 평화의 악수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할 수 있는,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다음에 듣는 무리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성령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경건하여서 온 집안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넬료, 코넬리우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많은 구제와 선행을 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가 물론 성령을 받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큰 은사까지 받았던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구약과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는 35절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사람이라고 고넬료에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진 고넬료와 그 집안에게 오늘 예수님의 복음, 용서의 복음,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이 설교 제목을 바꿨는데요. 그것은 이 말씀의 제목이, 이 본문의 이 표현이 너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설교자가 원하는 꿈이 아마 그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모든 귀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전도의 복음이, 복음의 전도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그리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또 일어났어요. 4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와 함께 요파에서 간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순수 꼴통 유대인 정통주의자들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은혜도 받을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도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아예 그냥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확인이 됐어요?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어라. 여러분 보통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막 그 입이 열리고 말을 하고 그렇게 잘 안 하죠. 예.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갑자기 막 할렐루야 막 그러시면서 이 청중에 앉아 있는 분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은 자기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모시다가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듣던 분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을 했어요? 새로운 말을 했습니다. 이 방언이란 말은 사투리란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말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는 말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전문가들은 그게 기초방언이 있고 나라방언이 있다. 그래서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고 뭐 한국 사람은 중국말을 하고 저기 케냐말을 하고 스와힐리어를 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라고 분류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못하는 모르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들이 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것을 보고서 이 할례파들이 유대인 꼴수 꼴통 유대인들이 인정을 했어요. 우와 이방인들도 이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도 사실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죠. 유대를 정복한 지배자 아닙니까?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부하고 급신거리지만 사실은 원수잖아요.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하나님도 유대인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경계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다른 민족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언어가 바뀝니다. 저는 꼭 방언을 말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 신학과 교리는 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반대쪽을 향해서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언어가 거룩해집니다. 믿습니까? 내 입술이 거룩해집니다. 내 혀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말을 하느냐 이해 못하는 말을 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무당들도 접시 나면 방언을 해요. 방언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신 방언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여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증거는요 입술이 거룩해져요. 언어가 거룩해져요. 그리고 그 거룩한 언어는 기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쁘게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을 하는 목적과 그 의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말은 대부분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내 체면을 세우고 내 직장 생활을 스무드하게 유지하고 나의 그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단어가 대부분입니다. 또 시장에 가시면 물건을 싸게 깎기 위해서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되고 또 비싸게 팔기 위해서 또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되고 그런 언어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는 내가 유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교양 있고 점잖고 인정받고 문제없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또 존경을 받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이 스탑되고 무엇을 제일 먼저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입술은 축복의 입술로 바뀝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친구 가리지 않고 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여, 거룩한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축복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면 우리는 축복자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축복하고 보세요. 축복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던 것을 좀 줄이고, 조금만 줄이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는 더럽고 지사하고 야비하고 음탕한 놈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꼭 한 번씩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다가 좀 더 말씀하시는 비유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또한 우리는 회복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도망갑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명예를 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기쁘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분이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허물과 질병과 마귀와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마다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저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신 분들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고 아하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뭐 종교학 박사, 뭐 박사하면 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신학 박사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새로운 계시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이거는 무슨 종교와 비교해도 이게 잽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경이 팔리고 그 많은 성경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그거 하나 이해 못하는 박사들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밤을 새워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을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 척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요.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 성경이 믿어지는 분,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분, 어려운 난해한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 분, 그분들은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립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의심으로부터, 고민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번민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성령 충만한 거, 아까는 뭐 방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돼 있는데 또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것을 성령 부어주심이라고,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어를 보시면은 헤 도레아 투 하기우 푸니마토스라고 하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보통 성령의 은사라고 하죠. 선물 사자를 쓰는데 은혜 은자를 붙여서 은혜로운 선물,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알 수 있게 해준 것이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는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축사 또 뭐 신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는 방언의 은사가 드러났죠. 그런데 여러분, 아 그럼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복음은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데 나는 기쁜가요? 예, 기쁘지요? 네, 기뻐야 돼요. 근데 안 기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도하러 가는데 오늘따라 이난이 컨디션이 더럽게 힘들어. 네.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부담이가. 기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분명히 기쁨이 있는데, 기쁜 소식이 있는데, 기쁨을 전하러 전도하러 가는데 힘들어요. 부담 가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언제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이 경지를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꼭 방언을 강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방언을 하시게 되면 기도가 넌스톱으로 몇 시간씩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언제나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또 이 기도가 넘치는 사람은 아 성령 충만한 분이구나라고 그냥 알 수 있어요. 겉으로 그렇게 증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영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가끔은 신앙에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죄가 발생하면, 죄가 끼어들면 성령 충만에 방해꾼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합니다만은 먼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주님 앞에 찾아내어 회개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시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오나 이 죄 많고 한 많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시어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거룩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죄와 싸우며 죄를 회개하며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가운데서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